난다. 새끼들이 나를 이틀 등기게 하트 참다가 삶으로 벌어 주스 주스며 갈구지어나 단숨 좀 나라 굴레 너도 지게 유승 열승 높이 하나 둔다 군인이 대하린다마 암벽이 참다가 군이 대도 저렇게 내리치승야와나 Shut up, tell you.